여기에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지금 요청을 하니까 유대 공회가 모였습니다. 유대인 70공회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겠는데, 근데 다 모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정기 모임 같으면 모두가 다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복장을 갖추어 입고 다 나왔겠지만은 하루 전에 통지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모이고 비공식적인 이 그 스케줄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케줄 없는 데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좀 옷차림이 자유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다 공회원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들이 정식적인 그런 모든 그 복장이나 모든 것들을 갖추질 않은 것을 보고는 그러면 바울이 좀 아주 조금 좀 이게 느긋하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이면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존경하는 공회원 여러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모인 것을 보니까 좀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뭐 옷도 뭐 제대로 그냥 갖추어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냥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이런 그 태도는 참 담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공적인 어떤 그 인사말이 아니고 어떤 모임의 단순한 모임의 인사말처럼 그렇게 정규 회의에서는 그 이런 발언을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회를 주목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23장 1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이 공회를 주목하고 봅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불려나가든지 하면은요 참 배짱이 약하든지 조금 이런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모인 그 자체만 봐도요 아주 주눅이 들어버려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어떤 대단한 자리에 한 번씩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서 부른다 하면은 초청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가면은 뭔가 긴장이 되고 대통령 오면은 여기 오늘 뭔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뭐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굳이 그럴 것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가본들 누구 아래에 있어요?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요 다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뭘 줄 게 있어요? 쫄 거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가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뻣뻣하게 교만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겸손하고 마음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할지라도 마음에 주눅 들 것까지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불러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나도 대통령 앞에 가면은 조심스러운 것은 있겠지요. 나름대로 예의를 차려야 되고 하겠지만은요 내가 그렇게 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대단합니까?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요.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양 같은 사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대통령이 왔다고 뭐 그냥 쫄아가지고요. 목사가 절절절절 매면은요. 그게 꼴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사는 사람인데 뭐 사람 대해가지고 뭐 그렇게 쫄 게 어디 있어요?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쫄지 마라. 쫄 거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 어떤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사람들이 그게 우리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뭘 쫄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면접 보러 가거들라 쫄지 마. 어디가 시험 치러 가고 쫄지 마. 당당하게 실력껏 하는 거예요. 쫄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묻든지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해 줄까. 이게 당당하게 배짱으로 또 내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심령적인 특권이 있어요. 우리 일찍부터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사도바울은 왕을 만나고 임금을 만나가지고까지라도 쫄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 누구를 만난들 뭐 줄어들어가지고 막 아이고 발발발 떨고 그럴 게 뭐 있겠어요? 물론 전직 장관이지만 나는 장관하고도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보고요.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그냥 차 타고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요. 대통령은 못 해봤지만요. 옛날 그 시대의 국방부 장관은요, 지금 대통령보다 더 아마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아니 진짜요. 난 유엔군 사령관이 앉았던 자리에도 내가 앉아봤어요. 저 미 8군에 가면 그 자리가 장교 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미군 장교들도 그 자리 거기는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난 초대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앉아보기도 했어요. 그 설명을 하더라. 여기 이 자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이 자리에 앉는 자리입니다. 유엔군 사령관님이 여기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안 볼 때는 싸가 가가지 한번 앉아봐서 그때 안 앉아보면 언제 봐 앉아보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눅들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린 예수님과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쫄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공회 앞에 서가지고도요 형제들이여 그렇게 이야기, 이야 세상에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했어요? 공회를 주목하여 봅니다. 공회를 주목해서 봐요. 사실 공회 앞에 가면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에 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순교, 첫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도요 주목하여 보는데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을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요 저 하늘에 주님께서 서셨다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요 스데반은 그것을 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지금 절절절 매는 자리에 거기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온 공회원들을 아주 그냥 배짱 좋게 막 째려보듯이요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죄짓고 뻔뻔스러워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죄짓고 뻔뻔스러우면 안 되지요. 그거보다 더 밉게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요 정말로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당당한 사람들, 죄짓는 일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가 뭐 주눅이 들 게 있겠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공회를 주목하여 응시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양심이라는 말이 나온대요. 이 양심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순, 헬라어로 순, 가치라는 말과 보면은 오이다라는 말과 이 안다, 오이다, 오이다 하는 거 안다, 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가치, 안다, 이 두 말이 합쳐가지고요. 순오이다. 그게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도덕윤리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아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내 양심이 다르고 네 양심이 다르면 그 양심이 아니잖아. 도둑질한 사람의 양심, 강도질한 사람의 양심하고 내 양심하고 같을까요? 아, 틀린다고요. 당연히 틀리죠.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기 좋은 말로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은 불쌍한 생각 들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고, 어렵고 다친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치료해주고 어떻게 좀 도와줄 길이 있는 거, 그게 마음이 비슷비슷하게 다 비슷해야 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뻔뻔하게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그 사람 양심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비슷하게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내가 뭐 주눅들 게 있겠어. 그런 의미로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기능인 동시에 도덕적 의무감을 자극하는 정서, 이게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기능을 자극해 주는 게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극하는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은요, 그만 그 양심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런저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에 불화살을 맞고 나면요,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나면 이 사람의 양심은 마비가 돼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늘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는 호심경,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여기 방패를 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양심의 불화살 맞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거짓말하고 남을 후리칠 생각하고 못된 짓 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마음속에 이미 벌써 불화살 맞은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정말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것을 오늘 여기에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은, 섬겼다라는 말은요, 시민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시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 해코지를 하고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잘못되든지 말든지 그게 내 뭔 상관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나라의 시민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라야 우리 동서울교회 교인이라 그 말이야. 아이고 귀찮아, 나는 안 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도 몰라, 까짓거 내가 이러든지 말든지 내 알 게 뭐야, 그런다 하면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아니요, 시민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 시민,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라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를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섬겼다, 섬겼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고 떳떳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 공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요 담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나타나잖아요. 누구지요? 아나니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을 하자 말자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어떻게 쳐라. 좀 말하기 민망한데 주둥이를 갖다가 콱 쥐어박아라. 그런 세상에.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은요 상당히 중심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했다고 입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공회는 율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입을 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폭력이. 우격다짐으로 폭행을 하라는 거예요. 폭행을 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든지 조사를 하려면은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 안 되죠.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요 이렇게 폭행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딱 대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 맞잖아요. 바울의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수사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알아보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람을요 두들겨 패가지고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 입으로 말해 그런 다음에 이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그런 쪼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주후 48년에 임명이 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왕이 임명을 해주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대제사장은 가문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후 59년까지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참 아주 기가 막힐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유대민족으로부터 착취한 모든 뇌물을 로마에 바치고 아부함으로 자신의 대제사장 지위를 아주 굳혀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마하고는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대제사장에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참 이 사람이 굉장히 파렴치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요 많은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후려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부를 로마에 갔다가 바치고 아부를 하고 자기의 대제사장 직을 유지를 하고 이 사람들과의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공회 의원으로 남아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조사를 하려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려고 신문하기 전에 벌써 입을 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저리 내보내버리고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이익이 될 만하면 막 후려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회치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진짜로 예언같이 되어버려요. 추후 66년에 유대나라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열혈당원 셀롯당이라고 그러죠. 이 열혈당원들이요 그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 커졌을 때에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아주 그냥 막 이 반란군들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때 도망을 가면서 하수도구멍 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다 평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숨어 있는 걸 잡아냈어요. 잡아내가지고 유대인들 손에 맞아 죽었어요. 진짜로 회칠한 담이 하나님께서 너를 치라 하시던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쳐버렸어요. 맞아 죽었어요. 폭도들 손에 맞아 죽었어요. 참 그것도요 비참하게도 하수도구멍에 숨어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요 저 어느 나라에 뭐 그 후세머인가 뭐 한 사람 있었잖아요. 수염이 이만큼 길러가지고 도망가다가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잡혀 나와가지고 참 비참하잖아요. 큰 소리 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똑같이 그 뒤에 그런 꼴로 이 사람이 참 죽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다고 입을 쳐라. 여기 공회 자리에서 입을 치면 안 되죠.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가려내야 되는데 폭행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예언처럼 되어서 그는 결국에는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참 백성들의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끝을 냅니다. 로마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법을 따라서 재판해야 하고 법을 어기고 치라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직분인데 이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정말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담대하고 떳떳하게 바울의 당당함과 부끄럼 없는 양심 고백을 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 섰든지요, 어떤 자리에 섰든지,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 섰든지요, 오늘 우리가 늘 이런 당당함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도 주눅들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못된 범죄를 해놓고도요 뻔뻔스럽게 자기 얼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뻔뻔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요 우리는 담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당당합시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당당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해요. 사도 바울처럼 뭐 대통령 앞에 불려간들, 국회 앞에 불려간들, 무슨 조사를 받든지 검찰 앞에 가든지 뭐 검사 앞에 가든지 경찰 앞에 가든지 우리가 떳떳하면 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당당한 거.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지 부끄러운 자리에 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정말 부끄러워지면은요 우리가 참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망신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망신이면은 그 누구 망신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끄러운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고 어떤 자리 언제 어느 순간 누구 앞에서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믿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